시계만 쳐다보고 있어.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. 1분 1초가 너무 길어. I need you right now. 네가 없는 밤은 너무 길어. 지금 바로 데리러 갈까? 오늘은 너무 늦었나? I need you right now. 우리 둘만의 moonlight 머릿속을 맴도는 last night 둘이서 있으면 됐어. I need you right now. 날아갈 듯이 들뜬 내 맘 난 기다리며 너를 상상해. 저 문을 열고 들어와. And I need you right now. 우리 둘만의 moonlight 머릿속에 맴도는 last night 둘이서 준비한 건 아닌지 24/7 no hour can never stop for my lover. I'll be what you want me to be. 네 상승에 맡기지. Do it faster. 난 느끼기엔 closer. 조금씩 네 맘이 열리지. 나도 모르게 널 계속 이끌지. 오늘 밤은 너와 함께해. 아침이 돼도 계속 네 옆에 있을게. 걱정 말어. 이제는 baby I will be. 언제나 내가 함께할게. 네 손을 놓지 않을게. 너의 미소가 떠나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. 언제나 내가 함께할게. 네 손을 놓지 않을게. 너의 미소가 떠나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.